나하반야바라밀다 신경완자지부사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이근오홍대공동 일체고의 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세색지시공공적시세수상행심역부유시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사행식무안입이설신하이무색성양미초무무한계내지무의식계무무명진내지무노사영무노사진 무진멸도 무지역무대 무소득구불이달타 이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에 무고의공유공풀리전도몽상구역열반삼시지무르이반야바라밀다 오득안욕따라삼야함보리우지반야라밀다시디신주시디명주임무상유시무등등요능계일치고진실부라 고설반야바라밀다주적설주활라체아체바로 지바로 승하지 무지사바하 제아제바로 제바라 승하지 무지사바하 아제아제바라 제바라 승하지 무지